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과 주한동물원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과 주한동물원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영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요종 동지, 조영원 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마운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먼저 자연박물관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동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자연박물관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고 있는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작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연 건축 면적이 3만 5천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자연박물관 건설이 드디어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연박물관은 우주관, 고생대관, 중생대관, 신생대관, 동물관, 식물관, 선물관, 전자열람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배치된 전시호동과 사무실, 회의실들이 있는 관리호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자연박물관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대중교양 및 과학연구보급기지인 자연박물관이 일도섬으로서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또 하나의 특색있는 교육과 좀 문화휴식장소가 마련되었다고 하시면서 자연박물관을 훌륭히 건설한 해당 부문과 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자연박물관의 모든 전시관들을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우주의 진화 과정에 형성된 태양계와 지구에 대한 지식을 생명의 기원과 결부하여 보여주는 우주관이 특색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물계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여러 관들의 각종 표본들과 학술 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했는데 참관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지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물관, 식물관에도 각이한 동식물 표본들과 박제품 등을 분류별로 재개화하여 생동하게 전시했다고 하시면서 자연박물관이 앞으로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사업은 물론 과학연구사업에도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과학성, 실용성, 친절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연박물관을 도잘 꾸리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이어 주한동물원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혁명용도의 끝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 차례나 주한동물원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볼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이것을 세계적인 동물원으로 전변시킬 때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동물원 개건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현진 말씀 관철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방대하고 아름찬 공사에서 말리마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중앙동물원을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멋들어지게 전변시켰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백두산 호랑이를 형상한 덩지 큰 본관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희열과 낭만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심찬 투쟁에 의하여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 휴식 조건을 보장해 주려는 당의 의도가 빛나게 실현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멀리에서 보고도 저것이 어떤 동물 사인가를 대뜸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저형예술적으로 설계되고 시공된 동물사들은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도 해당 동물들이 사는 소식지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손색없이 꾸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커다란 거북이가 고개를 쳐든 모습을 형상한 파충관을 돌아보시고 정말 특색있게 건설했다고 지하하셨으며 원숭이관, 코끼리사, 기린사, 작은 말사를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고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참관자들이 찾아와 웃음꽃을 활짝 피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끓인 맹수사를 돌아보시며 맹수사의 정면을 간질유리로 대주니 정전보다 보기가 좋다고 참 잘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이 문을 열게 되면 우리 인민들의 행복과 기쁨은 더없이 클 것이며 세계 문명의 단상에 당당히 서 있다는 긍지로 가슴 부풀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봄들여 새로 끓인 보람이 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에 와보면 주체조선의 모진 막강한 힘과 우리의 문명이 어떤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종업원들이 공사의 마무리를 잘하며 관리 운영 준비를 빈틈없이 갖출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